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.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며 조국에 이바지한 것이 없는 사람은 조국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어머니 조국의 참다운 아들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내 진정 바쳐가리 어머니 조국에. 얼마나 많이 올랐던가 나의 이름. 나도 모르게 적혀진 조국의 사랑과 혜택의 페이지들에는 희아리너라 어머니 사랑의 그 갈피갈피에 내 바쳐온 보답의 날과 날은 정녕 얼마인가를 이제는 왔구나. 나를 안아 키우며 행복의 길을 열어온 조국의 역사에 진정 나의 이름을 새겨야 할 때가 비약의 열풍 몰아치는 이 땅에 나도 새기고 싶노라. 준엄한 연대마다 조국을 받든 라곤의 열명당원 그 이름처럼 강손의 영웅들 그 이름처럼 저글이라 나의 이름 조국의 기억 속에 오늘도 영생하는 심포향 진흥원 그 이름 곁에 애국의 돈피로 떳떳이 저거리라. 나서 자란 이 땅 이 몸을 품어준 따스한 그 햇살 아래 내 손으로 활짝 연 행복의 문 하나도 없다면 내 어찌 꽃피는 내일의 길을 보람듯이 걸을 수 있으랴. 번영의 그 아침 저국이 기억해줄 내 이름이 없다면 어찌 후대들의 맑은 눈빛을 긍지 높이 마주볼 수 있으랴. 저거리라 저국을 받드는 길에 피로써 열어야 할 돌격로가 나선다면 나는 서슴없이 결사전의 청명부에 내 이름을 저거리라. 단우가 빗발치는 전호에 피젖은 맹세문을 펴놓고 영사들이 적어놓던 최후 결사의 그 이름들처럼 우리 원수님을 따라 천만 군민이 나가는 총진군길 최후 승리를 위한 대전에 나는 손참 새겨놓으리라. 영예로운 참전자 사랑스러운 위훈자의 이름을 그렇습니다. 흉흉의 전 세대들이 혈전의 언덕을 넘고 희련의 가시밭을 헤치며 돈, 피와 땀으로 지키고 빛내어온 한없이 귀중한 내 조국 위에 불같은 혼신의 땀 바치지 않는다면 존진하는 대우의 기수가 되고 손구자가 되지 않는다면 조국의 아들이라 감히 말할 수 없거니 바로 그래서 당의 구상을 감높은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며 그 길에서 애국 충종의 자욱자욱을 별처럼 알아 새겨가고 있는 우리 천만 군민의 진정을 담아 싣고 노래가 울려갑니다. 저하늘 저하늘 별빛과 같이 빛을 뿌리며 살아왔던가. 내 마음 조국을 위해 밝은 빛을 뿌려왔던가. 나 키워준 정든 어머니 조국 없인 내 삶도 없어. 흐르는 강물과 같이 그만 구비도 두려 먹든가 내 마음 저곡을 위해 주저없이 달려봤던가 꿈을 꽃펴준 행복의 요람 저곡 없인 가정도 속에 묻혀 있어도 변함이 없는 보석빛처럼 내 한 생 애국의 마음 아름답게 간직하리라 생을 빛내준 위대한 그 품 조국 없인 미래도 진정 바쳐가리 어머니 조국이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.